희와같아 기억과 닮아서 그 꽃과 닮은 너 바람이 불어와 향기가 나서 맨 처음 보았던 너를 본 거야 시간은 한참은 너와 날 떼어놨을까